사실은 즐기는 거지 나 보란 듯이 더 헛결 두드려 하하뻔해 나라서 특별히 그런 줄 알았지 혼자 착각할 뻔했네 고민하다가 내 머리만 빙빙 대체 왜 그러는 건데 yeah. 우리 아무 사이 아닌데 뭐지 yeah. 자꾸 거슬려 왜 A little jealousy 내가 다른 사람 빤히 쳐다보는 눈빛 Jealousy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얘기도 그만해줘 Stop it Jealousy baby jealousy Jealousy And baby who the X I'm a X 너 때문에 지금 난 불난도 개비 난 저 토마 질투는 아니까 널 향해 Keep going My child, think these guys are better than me. Top my body, no one can get that. What's it? 그냥 날 믿고 따라와 fly with me. Yeah, yeah, yeah, yeah, yeah, yeah. 지금 어떤 형의 얘기를 하니? Yeah, yeah, yeah, yeah, yeah, yeah. 사람 질투 나게. Jealous, baby. Jealousy, yeah, yeah.